차갑게 빛나는 겨울 꽃잎처럼 내게는 사랑도 거짓말 같았어. 그대 오기 전에 그 흔한 사랑도 내게는 없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댈 원하고 있죠. 사랑인가요? 그대에겐 난 눈물만 준 것 같아. 가슴에 흐르는 그대가 아파오죠. 자꾸 커져만 가는 그대를 향한 마음에 힘겨워 지친 데에도 그대라는 이유로 괜찮은 나예요. 수많은 사람들 나를 지나쳐도 내 안에 그리움 있는 줄 몰랐어. 그대 오기 전에 흔한 사랑 따위 다시는 없을 거라고 나는 믿었었는데 그댈 원하고 가슴이 그대 부르